365일 366일 다시 365일 7일 이렇게 1103일을 지내온 그제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렸으니 오늘의 기다림은 마지막이겠죠. 그제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렸으니 오늘의 기다림은 마지막이겠죠. 바로 저기 굽을 때는 숲으로 가는 길에 고운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은 함께 한다고 약속할래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은 함께 한다고 약속 할래요. 저 굽을 대는 숲에 고운 사람 있지만 쉬들어 서지 못하고 동동 구르고 있어요. 사람 그림자 찾아가서 모두가 기다린다고 말해줄 수 있나요? 누가 그 고운 사람 그림자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도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도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요. 외롭고 두려움 속에 차디찾은 그림자 찾아가서 모두가 기다린다고 말해줄 수 있나요? 누가 그 고운 사람 그림자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외롭고 두려움 속에 차디찾은 그림자 그 고운 사람 그림자 함께 하고 싶어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도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아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도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아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니 내일도 기다리라고 말하지 마. 지난주 일요일 4월 16일 3주기 기억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카 세월호 라니의 정미 이모입니다. 그리고 두 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미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들 계셨죠? 네. 네. 대답이 짧군요.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한참 하다가 레코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다시 하는 거라서 짧게 갑니다. 네. 자, 그럼 후기는 건널뛸 수 없으니. 후기 읽어드려야죠. 네네. 다시 읽어주세요. 아, 네. 후기 꼴통아이티님이 시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개 읽어드릴게요. 제목, 꼬마, 그리고 비 온 뒤. 지은이 꼴통. 퐁퐁퐁 조그맣게 커다랗게 모인 웅덩이에 돌멩이를 던져본다. 웅덩이를 벗어난 작은 방울이는 서둘러 다시 모여든다. 꼬마는 점점 겁이 없어지더니 풍덩 온몸으로 웅덩이에 몸을 날린다. 순간 방울이가 다 사라져 덜컥 겁이 나 주위를 둘러보며 시무룩해진다. 쪼르르 쪼르르 방울이가 다시 모인다. 꼬마는 안도의 숨을 크게 쉰다. 창엔 비가 그쳤다. 이렇게 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삼나무님께서 정미모님 노래와 음악이 참말 좋아요 라고 후기 올려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나무님도 언제 한번 라디오로 오셔서 함께 방송을 합시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꼴통 IT님의 시가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었었는데 요즘은 저희 방송 수준에 맞춰서 두 개씩 올려주시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쉬운 걸로 아. 일부러 이렇게 저희 수준에 맞춰서 시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꼴통 IT님. 삼나무님, 꼴통 IT님 감사합니다.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책 훑어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보 1배 그림 설명을 네. 좀 부탁드려요. 2014년 9월 2일 날에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하시면서 삼보 1배를 하시는 거였어요.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래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경찰이 못 가게 막으셨죠. 어머님들이 가지 못하시고 경찰들 발밑으로 기어가시는 장면도 있고 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삼보일배라는 자체가 자신을 네. 최대한으로 낮추고자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막아서 있는 그 다리 사이로 삐짓고 가야 했었던 그 장면들 네. 보고서 그렸어요. 삼보일배가 여러 가지 또 있긴 하던데 네.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뒤에는 경찰들이 네, 시커먼 경찰들이 꽉 막혀있는 그 장면이고 그 앞에는 가족분들이 나란히 가시는 거였었거든요. 그 장면, 막혀있는 장면이죠. 삼보 일배를 듣고 왔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잠깐 네. 설명할게요. 뚱뚜둥 뚱뚜둥 뚱뚜둥 하는 게 뚱뚱 둥 하는 게 이게 삼보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을 하고 중간에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했다. 이거는 어머니들하고 경찰들하고 막 결국은 다시 그냥 절하고 끝나는 거를 나타낸 거였어요. 그럼 이걸 진짜 현장에서 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팩트 TV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면서 곡을 만들었죠. 이것도 너무 슬픈 장면 장면마다 네. 참 되게 네.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것도 어떤 고행의 하나의 고행이잖아요. 그렇죠. 삼보일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삼보일배가 어떤 거죠? 티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라사라고 하는 곳에 오체투지하고 삼보일배 하면서 가는 어떤 수행 방법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오체투지 얘기하니까 그때 네. 저희가 그 뭐지 그 도보행진 얘기할 때 이승현 군의 아버지랑 님이랑 이승현의 누나 네. 아람 양이 같이 이제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삼보일배로 일배로 해서 배 이렇게 모형 배를 근데 보면은 삼보일배도 여러 번 했었던 정말 너무 많아요. 한 일이 너무 많고요. 많아서. 진짜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한 그쵸. 행동도 너무 많은데 그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았겠지만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제가 네. 아는 것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다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아, 그쵸. 이거는 거의 1년 단위까지만 네, 했는데 그쵸,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나는 걷기도 힘든데 왜 삼보일배까지 하면서 결국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었는데 네. 특조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많은 그렇죠. 노력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네네. 한 거를 생각하면 차기 대통령은 네. 정말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로 세월호를 두고 장난치는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감히 공연 네. 얘기 갈까요? 네. 아 그동안 공연을 참 많이는 못 봤는데 공연 안 봤대요. 1년 네. 전에 본 공연을 지금 얘기할까 해요. 네네네. 난산국제거리국축제가 요맘때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7년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제가 있는데 안산에 네. 있는 여러 가지 축제 중에 한 공연을 봤었어요. 안산 순례길 2016년 2016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가서 봤는데 네. 관객과 예술가가 무리를 지어서 안산 곳곳을 함께 걷는 거예요. 아, 그냥. 예, 예. 그래서 순례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걸어요. 한 3시간을 걸었나? 2시간을 걸었나? 중간에 이제 도시락도 주고 밥도 먹고. 아, 그래요? 예, 밥 먹고 나서 또 걷고. 도시락 주는 거 마음에 드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향소도 잠깐 들리고. 아. 또 학교도 가고 뭐 유원지도 가고 이제 그런 길들을 이제 걸으면서 또 옆에서는 퍼포먼스가 일어나서 퍼포먼스도 바라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보여지고 해풍이를 또 보고 보통 공연 가면 리플렛을 나눠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리플렛을 나눠줬어요. 네, 리플렛을 나눠줬는데 뒷면에 2페이지는 순례가 끝난 후 열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네. 이게 뭐지? 그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여섯 네. 명의 아이들의 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순례길은 그 여섯 명의 아이들의 길에 대한 어떤 때는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고 뭐 어느 공간에는 뭐 어디 길을 가게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길인데 읽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예 추억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순례길을 만든 거였어요. 거기 안에 보면 어떤 길도 있냐면 오준영의 길이 있는데 예, 네. 오준영 군은 수업 후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려 매일매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뭐 단원고에서 안산 세무서로 가서 엄마를 만나 단원고 건너편 길로 다시 되돌아 집까지 걸었다.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날은 중앙동 뉴코아까지 가서 엄마와 저녁을 먹고 근무가 끝날 때까지 엄마를 기다렸다가 한 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는 힘든데 왜 걸어 다니냐고 했지만 엄마와 준영군은 손잡고 걷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엄마도 준영군이 기다릴까 봐 퇴근하고 약속 장소인 세무서 버스 정류장까지 매일 달렸다. 보고 아 그때 내가 걸었던 길이 그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더 기억하게 되고 좀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안산 순례길 2017일 지금 기획을 하고 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도 한번 올해는 아마 이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다른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5월 5일 금요일 1시 고잔역에서 출발을 하고요. 또 5월 6일 토요일 1시 고잔역에서 출발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한 300분으로 좀 길어요. 예, 기니까 조금 넉넉하게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알립니다. 좋네요. 아, 또 눈물 나. 눈물이 또.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총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130조가 총 10장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헌법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헌법을 10호라고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의 10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3장 국회 중에서 40조에서 45조까지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네요. 엄청. 엄청. 네. 혹시 더 플랜 영화 보셨어요, 찬미님? 아,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 한번 보세요. 꼭 예. 보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조금 불안한 게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개표에서 부정이 있으면 그거 더 플랜을 딱 보고 나서 아,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보고 나서 예전에 트루먼 쇼라고 있어요. 짐 캐리가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트루먼 쇼를 보고서 너무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또 봤는데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플랜은 꼭 보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 주세요. 특히 영화관에서 보래요. 성관이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네. 물론 그래서 좀 결과를 좀 늦게 알아도 되니까 그렇죠. 예. 수개표 예.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 수개표가 왜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개표 그쵸? 먼저 하고 네. 그렇죠. 그 1차로 수기표를 한 다음에 2차로 해도 되고. 그렇지. 그 자동 개표기를 먼저 하지 말고 순서만 바꾸면 된다는 건데 앞에 테이블만 바꾸면 테이블 위치만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건데 네. 그걸 안 해주고 2012년 12월 19일인가? 8시 반쯤에 6시까지 선거를 하고 8시 반쯤에 박근혜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멘붕. 그러고 나서 새벽 5시인가까지 계속 그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야. 그 자리에서 수기표를 하는 게 더 네. 복잡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더 간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일들을 벌리는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고 나서 저희는 투표날 쉬지를 네. 않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새벽에 투표를 하고서는 출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근을 하고 네. 왔어요. 막 불이 나게 왔어. 그 혹시 그 투표함에 뭔가 부정이 있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열심히 그 투표하는 장소까지 가서 오. 근데 그때 마침 그 투표함을 차에다가 싣는 중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경찰이 옆에 있었고 그 투표함을 싣고 그 출발하는 것까지는 보고서 집으로 왔었는데 그런 거고는 아무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봉해가지고 먼저 그 개표해서 그치. 확인하고 그러는 그렇죠. 게 훨씬 더 맞아.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게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조차도 그런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그러니까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지. 그래서 요즘 시민의 눈이 네, 네.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눈도 그 이제 개표장 이런 걸 다 감시를 하려면 인원이 네. 모자르죠.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된대요. 귀는해요. 여러분도 시민의 눈에 한 시간이라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걸 제가 자꾸 몰아넣고 있어서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지킬게요. 우리 분은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체력이 바닥이 나서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참 어쨌든 그렇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겸직을 네. 못하는 겸직을 거죠. 겸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비례대표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그 15명의 그 대통령 나왔잖아요. 네, 네.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네? 없앤다고요? 공약을 누가? 하신 분이 계세요. 이러면 내가 생각을 못하겠네. 신기한 사람이네.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네.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 거기 이제 공약, 보통 이제 공약을 써놓는데 포스터에. 다 보지도 못했어. 비례대표제 없앤다. 선택정당제 없앤다. 이런 분이 계시네. 특이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네요. 44조, 45조. 이건 너무 특권이네요. 현행 범인인 그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막말들을 막 쏟아내고 특권을 믿고. 정말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지. 맞아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으면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넘어갑시다. 헌법 풍주쌤의 수비학. 네. 오늘은 소울홈버 6번을 하려고 해요. 네. 지금 6번하고 5번 두 번호가 남았는데요. 네. 오늘은 6번 할게요. 소울홈버 6번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실의 기준이 중요한 서비스 능력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능 해결사, 홍반장 같은 만능 해결사예요. 예, 근데 이분들은 아무한테나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 현실의 기준을 굉장히 두고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68번들이 현실의 정답,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번들은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6번들은 그 현실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주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네.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고요. 진이네. 그러니까는 그 자기 안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되게 강하고요. 변화에 되게 유연해요.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자기 동료나 적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 사람들은. 기준이 바뀌면은 또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6번들은 누가 부탁을 하면은 되게 잘 들어줘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매번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내 안에 네. 현실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의 기준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일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안의 주인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에 따라서 그 현실 속의 정답이 또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또 바뀌죠. 아, 그리고 금방 바뀌는 사람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6번들은 계속 불안해해요.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이렇게 현실의 그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또 맞춰서 하고 또 트렌드가 바뀌면 또 거기에 또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적응 능력도 좋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되게 불안해해서 여기에 맞췄다가 저기에 맞췄다가 되게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산만하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6번들이 많이 있는 곳은 대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판에. 4번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돈이 되는다고 얘기하고 네. 6번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그곳이 대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군요. 근데 6번들은 만능 해결사라고 그랬잖아요. 타로카드 6번에 보면은 위에 천사가 있고요. 밑에 남자와 여자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소울카드 1번부터 9번 카드 중에 다 한 사람씩 나오는데 6번만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남과 여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아닌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게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번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거나 뭘 시켰을 때 그거를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의 다 해줘요. 해주는데 100%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되게 빨리 신속하게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해결을 해주는데 한 80% 정도? 뭐든지 다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80% 정도는 다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만족을 몰라요. 자기가 만족을 몰라. 그러니까는 일단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은 내가 이만큼 하면은 됐어라는 그 기준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는 일단 시키는 사람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100%도 완벽하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빨리 그거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6번인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자기만 본인만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완벽을 요구를 안 하니까. 그냥 빨리 요 급한 것만 빨리 꺼주기를 원하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주는 사람들이야. 6번들은. 만능 해결사죠. 6번들은 본인들이 누군가가 이제 자기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자기가 도와주는 게 자기가 남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능력이 남아서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줘라고 했을 때 되게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요. 근데 이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믿으셔서 그거를 해주시면 자기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6번들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6번들은 다 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키워나가면 돼요. 6번들은. 6번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6번들 참 좋아합니다. 저도 6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 안타까운 면은 뭐죠?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거를 항상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보기에는 참 안쓰럽기도 해요. 근데 6번들은 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죠.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만능의 결사. 천미님 네. 주위에 6번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해결사? 없는 걸로. 대세가 없어. 대세. 대세. 그러니까 대세 그 해결사인데 대세라니까 주변에는 워낙 그 대세하고 먼 사람도 없어. 부모님 중에는 없으세요 혹시? 아 부모님 안 따져봤어요 제가 아직. 제가 부모님의 음력설 이게 생일을 잘 몰라요.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편집. 6번들은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 아무한테나 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은 그건 호구니까. 그러니까는 본인들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돼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결과물이 나올 때는 항상 고맙다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제스처나 아니면 꼭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뭐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쵸. 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천미님도 네.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뭐예요? 해주고 남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냥 맛있는 성격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따지거나 저희 뭐 이렇게. 셋 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근데 남들한테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김성목 님 때문에 네. 그 행동 고맙다는 얘기 한번 했는데 어찌나 네. 뿌듯한지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네. 저보고 나는 무슨 큰 뭐 우리 연예인이나 누가 에이. 보면 사인 받는 것처럼 꼭 그렇게 옆 정미 이모가 옆에서 그냥 가서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 가겠다고 혼자 못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꼭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 이제 생존자인 그분은 이제 혼자서 되게 외롭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당신이 한 행동이 너무 고마웠다고 알고 있다고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그때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세월호 탄 사람 중에 어른 중에는 전체의 중에 60%가 살아나왔고 학생들은 20% 정도만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오랜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냥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율이 높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어른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자체가 또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이랬었잖아요.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어른들 말을 믿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 생존자 분들이 또 생존되었을 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얼마나 그 안에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봤었겠어요. 뭐 지나가면서 제잘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이런 아이들을 봤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점점점점. 그 승선에 그 김성목님이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김성목님 얘기하는 그 다큐인데. 김성목님도 마지막까지 아이들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었는데 헬기에서 그렇게 너무 임무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요즘 나오는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어처구니 반처구니 꼭 진실을 진짜 밝혀내야 돼. 맞아요. 네. 책임질 거는 다 처벌할 대상들은 다 처벌해버려야 돼 정말.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엉뚱한 사람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세월호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 뽑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럼 그만 할까요? 그만할까요? 녹음하기 40분 거예요? 40분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편집되면 너무 편집 안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자, 어떻게 해요? 오늘 네. 방송 더 할 거 있나요? 참 없습니다. 추천곡 해주세요. 아니, 추천곡 말고 다른 거 하실 건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아, 더 6번에 대해서 더 하실 거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빨리 하고 맥주 좀 마십시다. 자, 아, 너무 일주일을 하얗게 불태웠더니 네, 저희가 탄핵 하고서 맥주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추천곡 할게요. 오늘의 추천곡은 이 곡의 그 작가나 작사가가 누군지 몰라요. 대신 노래 부른 사람은 알아요. 3번 저희 조카예요. 성격 정말 좋은. 네, 뭐든지 물어보면 쿨하게 대답해주는. 그 3번 조카가 노래해준 숲속 음악회라는 노래를 들어볼게요. 새롭네요. 네, 제 조카의 숲속 음악회였어요. 이거 제 조카 지금 이제 고3인데 네.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른 노래예요. 이 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우고 왔다 그래서 네. 악보를 들고 왔길래 네. 제가 피아노 옆에서 쳐주면서 한번 해봐 그럼 그래가지고 녹음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 어린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는 되게 오래된 생각만 해도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 웃기네요. 저도 새롭네요. 너무 웃기네요.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아이도 내 조카도 내 딸도 내 아들도 이런 음원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네. 추천곡으로 지우도 한번 네. 네, 강연하지 마시고 강연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건 안 돼요. 연습한다 또 막 네. 강연 네, 안 돼요 안 돼요 언포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보내달라는 거지 일부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오늘의 추천곡은 숲속 음악회였고요.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을 마칠까요? 오늘 너무 네, 짧은가요? 오늘은 저희가 맥주를 마셔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만 끝냅시다. 네, 항상 금요일마다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틀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나오실 분들 계시죠? 자, 나오실 분들은 토요일날 8시예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들 이 연락처를 알아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조카 세월을 아니 페이지나 여기 어디지 가재울 라디오 네, 후기에 남겨주시면 네. 되겠네요. 그럼 되시고 또 할 얘기는 사운드 클라우드 얘기를 맨날 하려다가 맞아요 되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해달라고 책이 없어도 저희 네. 지금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책에 나오는 음악을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키즈 노 세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니면은 조카 세월을 아니를 쳐도 나오나? 그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조카 세월을 아니 치면 안 나오네요. 사운드 클라우드. Kids No 세월 아니 이렇게 영어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KIDS KNOW SEWOL 이렇게 중간에 스페이스바 없이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그럼 박수. 와.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9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윤. 곱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규. 이영수님.